난 그러지 못했어 너가 어디 있던지 들릴 때라면 고민도 없이 뛰어갔었던 그때 어렵다 내 맘은 짓궂은 장난이 가엽나 봐 웃는 널 보는 내 기분이 뭔지 배운 적 없어서 표현을 못했어 내 맘이 서툴러서 너의 매일이 되고 싶어서 오늘이 살아왔어 너를 처음 보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 맘 속에는 너만 있어 뻔하디 뻔하 이 말을 내가 이제서야 꺼내보지만 뻔하디 뻔하 이 말이 전에는 질까요 하지 못했던 말 고맙다는 말보다 예쁜 말을 듣다가 고맙다고 하지 못했던 나 표현을 못했어 용기가 부족했어 사랑이란 말을 조금이라도 빛이 같다면 너를 처음 본 날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 맘속에는 너만 있어 뻔하디 뻔하 이 말을 내가 이제서야 꺼내보지만 뻔하디 뻔하 이 말이 처음에 변하지 않아 네가 나를 지운다 해도 우린 변하지 않아 서로의 마음에 새겨져 있으니까 고맙다